역대상 17장에서 다윗이 자신은 백향목궁에 거주하는데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는 것을 보고 성전을 건축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아닌 그의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역대상 22장부터 다윗은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찬송을 맡은 자들, 각 직분에 따라서 역할과 또 제도들을 정비해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어제 본문 28장 전반부에서는 다윗이 모든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자신이 성전을 건축할 계획들을 세웠으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전쟁을 많이 하여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것을 백성들에게 알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택하여 자신을 이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음과 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성전을 건축하기로 하셨음을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구하고 지키라. 그리하면 그들이 영원히 가나안 땅에서 살며 또 후손에게도 영원한 기업이 될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 있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먼저 솔로몬에게 자신의 하나님을 알고 또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기라고 권면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여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일을 힘써 감당할 것을 솔로몬과 또 백성들에게 당부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자신의 마지막까지 자신의 백성들과 자신의 아들에게 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그가 얼마나 많은 관심과 정성을 들이고 있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그의 전생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의 계명을 구하고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주시고 또 그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과 또 그의 백성들이 진실로 또한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의 설계도를 주면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신다고 또 격려해 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먼저 보면은 이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 성전의 설계도를 주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성전 기구를 만드는 데 쓰일 금의 또 은의 무게에 대해서까지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성전의 복도, 뜰, 또 다락, 골방, 또 속죄소의 설계도뿐만 아니라 성전에 쓰이는 등잔대, 또 진설병의 각 상들, 대접, 또 종지, 잔, 향단, 그 수레 등의 금과 은의 무게까지 아주 상세하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아무렇게나 대충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규칙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설계도를 따라서 지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분을 가볍게 여기거나 또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할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 또한 보여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전달했던 이 성전의 양식이 곧 성령께서 하나님께 영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려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통해 볼 것은 물론 성전의 건축의 자재나 재료 등이 이 준비는 다윗이 하였던 이 성전 건축의 이 모든 것들은 실제로 감당했던 것은 솔로몬이었지만 성전 건축의 최고의 감독자는 그 모든 것들을 설계했던 자는 바로 하나님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 그 설계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이 사실은 사실은 그분이 성전의 건축을 지휘하고 또 총괄하셨으며 또이 커다란 부분에서 아주 세심한 부분까지 모든 것들을 간섭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성전의 곳과 속죄소 등 모든 성전의 건물의 설계도와 또 제사장이나 레위인의 반열 등 성전 운영에 필요한 모든 그 자원의 배치들 그리고 그릇들의 그 모든 양식들까지 그 기구의 규례들까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성령이 그들에게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성령의 감독하심에 따라서 순종한 결과물이 바로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솔로몬의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전이라고 일컬어지는 우리 성도의 삶에도 이 성도의 삶이 어떻게 지어져야 하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인생을 집을 건축하는 것으로 빗대어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집을 지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좋은 재료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얘기도 하고, 또는 인생이란 집을 건축함에 있어서 많은 재산과 또 좋은 교육과 같은 어떤 좋은 재료가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필요한 것은 일꾼들의 수고와 땀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성에 있어서 많은 수고와 노력이 수반되어야 그래야 아름다운 집을 지을 수 있다고도 합니다. 또한 사람을 잘 만나야, 그래야 또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근본적이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제대로 된 설계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이란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설계도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를 준비하고 아무리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할지라도 설계도가 없으면 그 모든 값비싼 재료도 허비하는 것이고 그 모든 노력도 더 헛수고일 뿐입니다. 그래서 집을 세운 데 있어서 설계도가 없다면 완공조차 불가능한 것이고, 설령 우여곡절 끝에 완공된다 할지라도 결코 오래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에도 제대로 된 설계도가 필요하고, 이 설계도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제대로 된 인생의 설계도는 인간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모두 자기 앞을 한순간도 한시조차도 알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가장 좋은 것, 또 가장 좋은 때를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또 목적을 지으셨기 때문에,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설계도를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인도함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인생을 건축해가고 계십니까?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이 오늘 이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셨다라는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을 건축하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고 자신의 계획을 세우고 또 우리의 아무 성령의 도우심 없이 나의 힘과 노력으로 싸우시고 계신다면 그것은 인생을 건축자의 지시 없이, 설계도 없이 세우는 아주 위험한 집을 건축하는 것과 마찬가지임을 좀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름다운 인생을 설계하고 세워나가기를 소원한다면 마땅히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 인생의 감독자이시며 또 설계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인도함과 계획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인도와 계획을 기록한 이 성경이라는 설계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함께 하셔서 솔로몬이 지었던 것 같은 그런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성전을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지어가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또 한 가지 볼 것은, 19절을 말씀을 통해서 볼 것은, 다윗은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고 자신의 입술로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일찍이 모세가 성막의 성전을 알게 된 것처럼 다윗 역시 그 복잡한 성전의 모든 양식들을 알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이성과 노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윗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입술로 고백한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또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한 것이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지금 내가 이런 것들, 내가 해온 것들, 내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 가지 양식들과 또 금과 은의 무게까지도 세밀하게 설계도를 작성하니까 백성들이 아마 많이 놀랐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저렇게 자세하게 준비했지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모든 것을 누가 했다고요?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의 선함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어떠함으로 구원받은 것이 절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절대적이고 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은혜가 또 그분의 자비하심이,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가 죄인임을 사실을 자각하고 또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을 없음을 깨달았을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알게 된 것은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의 진리를 깨닫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이, 영적인 눈이, 그분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셨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으로부터 미혹되어 그 눈이 가리워진 자들은 아무리 읽어도 성령의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토록 성경을 잘 안다고 자부하던 유대인들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며 또 바울은 주님이 만나기 전까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잔혹하게 또 핍박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부르고 또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오직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눈에 영의 눈이 띄어져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래서 우리 안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성전을, 자신이 성전 건축을 준비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여호와의 손이 임하였기 때문에 가는 것임을 알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들의 삶에도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세 번째로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솔로몬에게 알려주고 나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말하기를 28장 20절에 보니까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할 것이요 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 있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했던 이 말은 일찍이 가나안의 정복 전쟁을 앞두고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또 모세가 했던 말씀과 똑같습니다. 다윗이 이 솔로몬에게 이러한 권면을 준 것은 무엇이냐? 왜냐하면 그것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면 반드시 사단의 공격이 있을 것임을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성전 건축은 굉장히 큰 나라의 일로서 많은 인력들과 많은 자원들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국방에 소홀할 가능성이 있고 또 그 틈에 대적들이 공격할 위험들도 있었으며 또 내부로서는 또 불순한 세력들이 반란 등을 계획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이 일에 많은 두려움을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 내일 말씀에 보면 알듯이 이 솔로몬은 아직 어리고 미숙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이 다윗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사단은 어김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주요 일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려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것. 저의 삶도 계속 돌아보면 매 순간순간마다 아주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내 삶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크고 놀라우신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들을 목도하기 바로 전에 꼭 사단이 그 틈을 노리고 내 삶을 넘어뜨릴 때가 있었습니다. 저의 삶뿐만 아니라 저의 주변의 사람들을 통하여서도 사단이 끊임없이 공격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성전 건축이라는 이 중요한 하나님의 일 가운데서도 분명히 많은 어려움들과 공격이 있었음을 이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자신의 삶이 그랬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필연적인 사단의 공격과 어려움, 시험들 앞에서 다윗은 자신이 경험했던 것들을 보면서 이 중요한 일에 앞서고 있어서 솔로몬에게도 권면하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또한 놀라지 말라. 왜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중간까지가 아니라 그냥 나머지는 혼자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도움의 손길을 붙여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제사장과 레위인과 또 모든 공사에 필요한 유능한 기술자들이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하여 너를 도울 것이다. 그리고 지휘관과 백성들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서 너를 따를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아직 어린이 솔로몬에게, 또 그리고 큰 일을 앞둔 이 솔로몬에게, 많은 두려움과 걱정을 가지고 있던 이 솔로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무서워도,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아무리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함께 하시면, 비록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문제는 그대로 있을지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걸로 족한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모든 것의 근원이시고 모든 도움의 원천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제자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그걸로 충분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인생을 창조하시고 설계하신 그분 앞에 나아가 엎드리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 다른 곳에서 길을 찾고 힘을 얻고 만족을 얻으려 하지 말고 우리 인생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또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분께 나아가 우리의 인생의 길과 목표를 발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여호와의 손이 임하였기 때문에 가능하였다는 이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신 모든 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시고 또 우리 안에 거하셔서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들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떨 때 가능하다고요?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신 하나님을 알고 또 온전한 마음과 기쁨으로 섬길 때. 어제 말씀의 마지막에 보면 28장 9절에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쁨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사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삼으셨으니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쁨 뜻으로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을 힘써 섬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